없던 세상을 겉돌던 방황들 다 끊어 이제 마주할 영원 Keep rolling call my name like no slowing You're where I'm supposed to be No stalling need that big balling 숨을 쉬고 내 멈추지 않기 위해 Just let me know, let me know 잠시 비틀거렸지만 잠시 이젠 또 흔들리지 않아 Never messing up the flow 바람만 불고 널 갈구하고 포기 못할 이유를 준 너 이 절망과 분위조차 다 너를 위한 거라고 I want it non-stop I want it on one drop for nothing 시간도 공간도 운명까지 세상 끝에 무자비한 벽에 부딪혀 넘어져 머무르지 않게 기다려 늦지 않아 달려가 주지 않아 wanna ride 내게 달려가